이런저런 오사또 남원으로 내려와 변장을 하고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5뉴월 농망 시절이라 각댁 모순들이 보리밥에 막걸리를 배불리 먹고 상사 소리를 매격하며 모를 심는 뒤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. 두리둥둥둥 두리둥둥둥 쾌갱쾌네 쾌네 얼얼얼얼 상사 뒤요 얼얼얼얼 상사 뒤요 얼얼얼얼 상사 뒤요 천에 방화수류하여 천천으로 내려간다. 다들 난다 헐렐렐 상사디